수하던 파란 바다 검게 물들고 구름 비바람 오가던 하얀 하늘 외색 붙들고 맘속에 찾아온 어둠을 세수하던 파란 바다 그 깊이 묻힌 옛 온기를 받아본다 Too late get it out 어른들 세상 주위도 풀렸으면 해 얼었던 사랑이 이젠 주위로 흘렀으면 마음속에 찾아